잠깐만 바라봐 너무 어색해하지마 마음이 원하는데 솔직해져봐 처음 볼 때부터 알고 있잖아 확신이 되길 바래 그것만 폰의 배경이 내 사진이기를 허전한 내 손 마주 잡아주기를 단지 너 하나 많은 것 중 네 맘 하나 You know, you know I'm all about you 난 우리가 더 가까워지게 널 더 꼭 안아 떨어질 수 없게 서로 좀 더 가까워지길 이런 내 마음이 너에게 닿기를 바래 Little more, little more I want you baby Little more, little more 한 걸음 더 Little more, little more I want you baby No. 항상 옆에 두고 보고 싶어 난 yeah. 내 옷을 골라줄 사람이 너이길 이 길을 걸을 때 내 옆자리이길 단지 너 하나 많은 것 중 네 맘 하나